것까지도 요즘 애들 정말 못 말려 빌딩처럼 높은 구두 신고 다니면 발 다치고 허리 나빠져 벌렁 배가 나와 바지 내려입고서 또 누가 누굴 가르쳐요 첫사랑에 성공했다면 너만한 딸이 Adiós.